이상한 영화 248도 네가 날 지금 그날 멈췄어. 너에게 기억하기 힘든 숫자와 어둠의 수로 그래도 계속 난 너의 주위를 맴돌겠지.